저 나보다 못한 놈이 솜씨. 밥도 못해 국도 못해 이것저것 아무도 못해. 라면에 물도 못 맞추고 간장인지 콜라인지도 구별 못해. 나를 너무 좋아하지 마, 날 너무 사랑하지 마. 정말 이대로라면 그러는 중. 배불러!